하늘타나 호신가 으르사도다 울트라 세븐 파이타 세븐 울트라 세븐 세븐 세븐 스스메 인간노 파테마데호 으르도라 아이데스파크 시단노 나오 가리테 울트라 세븐 히로 세븐 울트라 세븐 세븐 세븐 타오세 히로 파크 다이카이즈 울트라 비무 데 스트라이크 흐르만노 남바다 울트라 세븐 에스파 세븐 울트라 세븐 세븐 세븐 마모레 모크란노 시야와세호 흐르토라 호크레 아다